너를 다시 만나러 가는 이 순간이 믿기질 않아. 가는 내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나. 내 사랑인데 내 반쪽인데 그때 널 왜 보냈을까. 정말 미안해 이젠 놓지 않을게. 너의 손 꼭 잡을게. 사랑만 하자 우리 그러자. 다시 아프지 않게 만나자. 사랑이라 인연이라 너를 잊을 순 없나 봐. 다시 만나자 처음 사랑했던 날처럼 그런 예쁜 사랑하자. 처음처럼 우리 다시 만나자. 힘들게 다시 잡은 두 손 내가 더 꼭 잡을게. 어렵게 다시 내게 와준 네가 정말 고마워. 네 옆에 내가 내 옆에 네가 서로가 그림자 되어 함께할 날들. 다짐했던 약속들 너와 나누고 싶어. 사랑만 하자 우리 그러자. 다시 아프지 않게 만나자. 사랑이라 인연이라 너를 잊을 순 없나 봐. 다시 만나자 처음 사랑했던 날처럼 그런 예쁜 사랑하자. 오랜 연인 같지 않게 처음처럼 우리 다시 만나자. 처음처럼 그때처럼 날 보며 웃었죠. 나 때문에 흘린 네 눈물을 사랑으로 채워줄게. 처음 사랑했던 날처럼 그런 예쁜 사랑하자. 오랜 연인 같지 않게 처음처럼 우리 다시 만나자. 사랑해, 사랑해.